그냥 보고 싶어 한 말인데 아프단 말 거짓인데 그 사람 벌써 내 옆에 와주었네요. 구겨진 약봉지 건넨 손과 땀에 젖은 티셔츠도 미안해서 눈